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 혁명 투쟁 시기 조선 혁명의 진로를 밝힌 거전적 로작들을 발표하셨습니다.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19 1930년 6월 30일 카륜에서 공청 및 반제 청년동맹 지도간부 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 혁명의 진로라는 역사적인 보고를 하신 것을 비롯해서 간구한 항일 혁명 투쟁의 나날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 투쟁을 조직 전개할 때 대하여 반일인민기격대 창건에 즈음하여 무장 투쟁을 국내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당 조직 결성에 즈음하여 국내 당 조직을 확대 강화할 때 대하여 인민혁명 정부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. 저국 광복의 10대 강령, 저국 광복의 대사변을 준비 있게 맞이할 때 대하여 등 수많은 거전적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저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할 수 있는 위력한 사상 이론적 무기를 마련해 주시었습니다.